3부 채식해도 괜찮을까요? 3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입덧을 하면 안 먹던 게 먹고 싶다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입덧 기간에 나 안 먹던 게 막 먹고 싶어서 그걸 막 먹었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대부분은 안 먹던 게 먹고 싶은 사람은 극소수고요. 자기가 옛날에 즐겼던 것들이 먹고 싶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술을 끊을 때 정말 힘든 거는 자꾸 그 술 성분이 몸에 나 있어서 힘든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끊고 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적인 디톡스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술을 먹었을 때 그 기분, 그걸 아직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먹던 것들도 옛날에 먹어봤던 그것이 그때 맛있던 그게 생각나서 먹고 싶은 거지 실제적으로 몸에서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몸에 이게 필요하니까 땡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옛날에 먹던 그런 가락, 그 저기 맛, 그것 때문에 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신부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아니라 균형진 영양만 들어가면 다 특별히 어떤 음식이 뭐 꼭 집어서 필요하고 그런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균형 영양을 안 하기 때문에 손톱만 봐도 손톱이 막 다 깨지고 막 세로줄이 막 있고 그런 경우는 이 고기는 나 잘 먹는데 고기도 잘 먹고 잘 먹는데 그런데 보면 몸에서는 뭐죠? 영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균형지게 안 먹어서 그래요. 예, 탄수화물은 60% 이상, 단백질은 뭐 15%, 지방은 20%. 뭐 이 정도만 골고루 먹으면 되는데 한 가지를 많이 먹으면서 잘 먹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으면 이게 균형 영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뭐가 땡긴다. 지금 고기가 땡긴다. 아, 내가 단백질이 부족한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 입덧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신적인 디톡스를 못해서 그렇다. 또 핵심적인 거는 박사님께서 지금 보니까 채식도 균형진 영양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뭐 하나가 좋다고 그것만 그냥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좀 골고루 조금씩 생으로도 먹을 수 있게끔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박사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임신하면 살찐다고 하잖아요. 임신을 해서 살이 찌는 거? 는 네.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이제 임신 중에는 전체적으로 정상인이라면 한 11에서 13kg 정도는 체중이 증가를 해요. 즉 그거는 자궁의 크기도 커지고 또 양수의 무게도 있고 또 태아의 무게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뭐 300g 정도씩 증가를 하게 되고 뭐 임신 초기에는 또 500g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기를 딱 낳으면서 어느 정도 산후 회복기가 지나고 그러면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또 과잉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뭘까요? 뻔하죠. 뭘 많이 먹었겠죠. 네, 뭐 당분이 많은 음식, 특별히 뭐 하얀 쌀, 흰 설탕, 흰 밀가루, 그 다음에 또 기름이 많은 거, 동물성 식품, 또 기름진 튀김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임신과 관련된 체중 증가가 아니라 그냥 막 지방을 막 저장한 거죠. 지방을. 그러니까 임신이 끝나고 났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안 빠지죠. 자기 거잖아요. 네. 자기 게 됐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반드시 현미 식사를 하시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이런 균형진 콩을 먹고 기름도 아주 그냥 견과류 이런 걸로 먹고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아기에게 균형진 영양, 산모도 균형 영양 그러면서 아기를 딱 낳는 순간 그냥 순식간에 막 뭐 10 몇 킬로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다음엔 저 같은 경우는 아기 낳고 나서 더 날씬해졌어요. 아, 네. 네. 네. 그 모든 사모의 로망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설탕, 저는 설탕 들은 음식은 전혀 안 먹었어요. 아, 설탕이요? 네. 아, 백설탕? 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조리에도 막 설탕 넣고 하는 거, 설탕을 넣는 조리는 절대 안 해요. 우리 방송에서 뭐 어떤 분이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는데 뭐 조미료가 다 가공 조미료를 엄청 넣는데 설탕을 굉장히 많이 넣었죠. 온 국민이 설탕으로 요리를 배운 적이 있는데 박사님의 핵심은 설탕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박사님과 같이 하시면은요 날씬해진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살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현미밥만 드셔도 사실은 과식을 안 하게 돼요. 예, 현미밥은 그냥 못 삼키거든요. 그래서 자꾸 꼭꼭 씹다 보면 뇌는 많이 씹을수록 바로 포만 중추가 자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고 또 많이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그런데 흰쌀밥을 먹으면 그냥 씹지도 않고 막 삼키고 그냥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것 같고 포만중추 자극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찌는 거죠. 입만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아예 임신하시기 전에 미리 저기 정신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입덧은 어쩌면 정신적 디톡스라는 거와 꼭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아, 그 사실은 그 입덧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먹는 것도 임신 중에 계속 먹는 것도 그거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결론은 임신이라는 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마음을 하면 이 정신과 육체를 다 디톡스해야지만 그야말로 건강한 아이를 갖는 어떤 태도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야기 듣다 보면 아유 힘들어서 임신 못하겠다 그러면서 막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임신을 통해서 나의 정신 세계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이 덕분에 더 몸도 건강해지고 내가 옛날에 막 먹던 습관을 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생 동안 잘못하면 왔을 수많은 그 질병들이 미리 다 예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하는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죠. 왜? 내가 온몸을 조심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그 태아 알코올 증후군 아기를 낳는 엄마들 꽤 있어요. 아, 태아가 알코올 증후군으로. 네. 엄마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안 하시고 막 임신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막 술도 먹고 또 음식을 술을 꼭 안 먹더라도요. 밥 먹고 나서 막 과일 많이 먹고 그러면 그게 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태아알코올 증후군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또 깊이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임신을 하다 보면 아기한테까지도 엄청 고생스러운 그런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도 고생이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게 엄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내 몸도 건강하고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아기도 행복하고 이걸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임신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임산부가 어떤 건강한 유기농 채식을 해야 된다 하면 권장해 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말씀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기농 음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에서 나오는 독 때문에 일본에서 쌀 농사 짓다가 납성분이 쌀 논으로 많이 들어가서 미나마타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병이 걸려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죽은 그 기록이 있거든요. 또 이따이 병이 있어요. 그거는 카드뮴. 이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납, 비소 이런 건 다 농약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은 같은 게이 채소 속에 들어가면 농약을 통해서 들어가죠. 뭐 그게 뭐 다른 데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성분을 엄마가 먹고 애기한테 가면 뭐 이따이따이 병, 뭐 미나마타병 이런 것들은 막 온 전신이 막 경기하고 뇌에서 막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병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계획하시는 엄마들은 다른데 쓸 거 다 전략하시고유기농이라고해서그렇게비싼것도아니에요따지고보면거의비슷해요그냥싼거막대박으로많이사다가썩혀버리는엄마들많은데유기농은진짜좋은게조금만사서그날그날먹어치운다는게굉장히중요하고또신선한걸먹게되잖아요신선한거그래서마인드만바꾸시면충분히유기농채식을하실수있다는거죠얼마나그농약성분들이심각한지예그거는공부하시는분들은다아실거예요그래서이런그깨끗한식사유기농식사를통해서건강하게아이키우시고건강한임신하시면와이거너무너무잘했다그거를진짜얼마되지않아서다깨닫게되실겁니다 오늘그방송을진행하면서 GMO 라든가농약살충제이런게좀더박사님하고얘기를나누고싶지만또방송시간이있어서길게얘기못하나우리채식을부탁해아주앞쪽으로쭉가시면오로지선생님 GMO 와그리고살충제농약을가지고방송이이미나갔어요혹시라도그런부분이좀더궁금하신분이있으면이채식을부탁해앞쪽으로쭉가시면방송이또있으니까참고적으로들어주시면도움이많이될것같고요엄마들질문중에되게많은게요애기들한테현미밥을먹으면애기들이꼭꼭씹지못해서그현미가변으로나온다는이런질문은사실은조금봤는데요어쨌든이질문은박사님께도한번해보고싶은데요박사님그런부분은그아이에게어떻게하면좋을까요엄마가 네그러니까뭐현미의단점이라고할수있어요약간소화가안되고좀이제맛이덜하다그런데현미를밥을잘하시면돼요밥을 아밥을요 、네、 옛날에우리가어렸을때먹던보리밥하듯이이보리밥이뭐소화가잘안돼요그냥쌀밥처럼하면그래가지고막방구만뿡뿡끼고다녀요근데보리밥을푹퍼지게해가지고정말입에서도그냥그 씹기도편할정도로그렇게밥을하면정말그소화가잘되거든요보리밥도그렇기때문에현미쌀도그래서이제바라현미도나온거거든요그런데저녁마다쌀을이렇게불리시는데쌀을깨끗이씻으셔서압력밥솥에딱넣고그거를이렇게그불을켜서한3분내지5분정도밥속에물이따끈따끈해질때불을꺼버리시면그안에서쌀이이미다터지거든요껍질들이불리는동안그리고그터지면서이눈에서는바라준비를하기때문에그단맛이또엄청나게증가해요쌀이그래서밥뭐애기소화안된다뭐어쩐다그건다엄마가그요리그밥요리를연구를안하신거예요누가뭐이걸가르쳐줘서하는게아니라계속이렇게하다보면뭐밥쌀이어떤때는소화가안된다이럴때는더물을더많이붓고또뜸을푹들이고그다음에저녁에미리이렇게불리셔서또좀더맛있게하기위해서는뭐생땅콩도넣고콩도이렇게여러가지로돌아가면서넣으시고이렇게하시면밥도맛있거든요그렇게사시면아이들도요그소화가다돼서나와요정말밥그현미밥먹이다보면은진짜기가막혀요똥이얼마나예쁜지몰라요 아네 직접 、네、 똥이쏙쏙빠져요 애기똥이 네, 네, 네. 네애기똥은예쁘죠 、네 네 아, 그리고 유기농 채식을 하면 방귀도 사실은 구수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안 나요. 네, 아까, 냄새가 안 네, 나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단백질 이런 것 때문에 지방 이런 것 때문에 암모니아 냄새로 이제 이미 뱃속 안에서 그 발효? 그러니까 썩은 거죠, 박사님. 그렇게 됐기 때문에 냄새도 그렇게 나는 거지만 사실 이제 유기농의 어떤 채소를 먹고 이러면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 구수한 냄새가 난다. 이거를 이제 아기의 똥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잊지 말아야 될게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박사님이께서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유기농 현미. 그 현미 중에 현미밥은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좀 불리기도 하고 또 발화를 시키기도 해서 맛있는 밥을 지어서 결론은 먹어야 된다라는 아주 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 지금 여기 13개월 된 이제 태양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 스튜디오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린 아이에게는 충분하게 불려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엄마의 노력이 사실은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요새 유기농 아닌 채소들은 저기 뭐죠? 아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동물의 변을 우리나라가 뭐 그런 소를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 동물의 변을 다 저기 거름으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정말 유기농 채소들을 속에는 뭐 기껏해야 뭐 퇴비 또뭐 저기 톱밥 썩은 거또뭐 이런 그 건강한 효소들을 만들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아질산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밖에 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질산이 변하면 그게 나중에는 니트로사민으로 돼서 그게 발암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도 암이 발생을 많이 할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채소 속의 거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유기농이 되는 날을 우리 소비자들이 만들어 가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과일을 먹을 때는 반드시 껍질째 먹어라. 그 껍질을 먹으려면 무조건 농약이나 살충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유기농을 적극 권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과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채소인데 그 채소는 엄청난 섬유질이 들어있고 그 섬유질을 씹어서 될수 있으면 꼭꼭 씹으면 뇌에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충분하게 포만감도 느껴서 많이 먹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모두 다 불안감 또는 두려움 없이 임신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했을 때 어떤 그 자기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방향도 어느 정도 정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이 1980년도에 임신을 했을 때 유기농으로 해서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질문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렇게 임신을 해서 두 아이를 잘 키우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따님께서 또그 산부인과 원장님인 걸로 알고 계시고 또 그분도 현재 비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채식 의사 선생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우리 그 임산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주시는 거는 엄청난 힘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마음 먹으시는 우리 임산부님들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드리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또 어느 때는 그냥 아무거나 막 사고 싶고 또 아무렇게나 먹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정말 건강한 음식 또 유기농 음식 이런 걸 드시다 보면 나중에 아기들 키우시면서 아이고 한 번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그다음에 웃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도 그 보람이 그때 다 보상을 받으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유기농 채식으로 임신부터 육아까지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 오늘 그 박사님과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박사님의 이 채식을 부탁해의 이 방송은요. 가족들과 꼭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 또는 시부모님 또는 나를 너무 챙겨주고 싶어하는 지인분들하고 이 방송을 꼭 같이 들었으면 하는 게 저 채식을 부탁해 방송을 하고 있는 강성미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오늘 박사님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